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로시와 함께하는 에토스팟 제5화 비장필천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함께해 주실 문화 콘텐츠 대표 이병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자, 모두 네. 이겨내시고요. 대표님 오늘 머리 손질 좀 하셨네요. 짧아지셨네요. 아, 좀 했습니다. 네. 와이프가 지진이 스타일로 좀 잘라달라라고. 지진이요? 네. 아, 멋있는 연예인이 지진이. 네. 자, 오늘 얘기는 자, 비장필천. 이게 뭐 한마디로 어려운데요? 무슨 네. 뜻인가요, 그게? 이게 이제 한국 속담으로 하면 꼬리가 길면 밟힌다. 예. 뭐 그런 의미인데요. 이 최근 이제 연이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프랜차이즈 어딥니까? 업계인데 제2기업인데요. 그냥 실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생과일 주스 전문점 주씨예요. 아, 주씨. 아, 네. 주씨. 저도 정말 많이 네. 드셨죠. 아, 나 엊그제 거기서 생과일 주스 사 먹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바로 맞습니다. 그 주씨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씨는 처음 런칭 때부터 생과일 주스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앤다는 컨셉으로 맞아요. 돌풍을 일으켰죠. 네,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 좀 봤어요. 이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 1년 만에 체인점 500개 이상 돌파한 업체였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네. 이번에 MS 총괄호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업체가 바로 불과 한달 전에 용량 포기 논란으로 사과문까지 배포하고 그때 뭐라고 했나 하면은 자, 저희가 뭐 소비자분들께 윤리경영과 품질경영에 더욱 힘쓰겠다. 이랬었던 업체죠. 아이고, 예. 예. 이때도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과하는 의미 사과 주스 출시한다고 우롱한다고 잡음이 많았었는데 네. 그랬던 업체가 자, 이제 생과일 주스인데 생과일 성분이 아닌 인공식품 첨가물을 사용했다? 자, 대표님 여기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듣기로는 주시 네, 매니아라고 들었는데. 이제 매니아입니다. 네. 네,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해서 생과일 주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당을 섭취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MSG 같은 거, 그게 몸에 100% 안 좋은 건 아니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과대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주시의 국한에서 이야기하자면, 저도 생과일 주스를 먹었다는 거는 거기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100% 생과일 주스라고 돼 있습니다. 100%요. 네, 100%. 그 말은 생과일을 이제 직접 그렇죠. 갈아서 뭘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의미죠? 예, 집에서 와이프나 어머니께서 직접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준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100%라고 하면, 그런 걸 떠올리면서, 그런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기면서 동시에 나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 네. 생과일 주스를 먹게 되고, 게다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500원에서 용량도 2,000원. 많다. 이게 예. 경쟁 그래서 요건이었는데. 일단 SBS에서 보도한 걸 제가 봤는데, 네. 표기 용량 자체가 1리터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1리터가 되지 않았더라라는 네. 부분. 그거는 프랜차이즈 업체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시작할 때부터 용량은 정해지기 마련이고 네. 그게 다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것이고, 7개월 넘게 속여 팔았다라는 부분, 용량 문제. 그게 네. 하나 있고요. 두 그게 이제 번째는, 불과 한 달뿐이 안 됐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용량을 속여가지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는 프랜차이즈로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윤리경영의 문제인데, 네. 그거를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주스, 사과한다는 의미로 사과주스를 출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희화화 시켜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제, 원래는 지난주에 MSG 의혹,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다가, 그렇죠. 다음날 바로 인정을 했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MSG 성분을 이미 사용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그걸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 그동안 이 주스 표기 업체 여기에 네. MSG 성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거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 저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니까, 결국 이게 식약처에 보고를 할 때, 네. 예, 모든 음식물들은 식약처에 보고를 사전에 하잖아요. 네네. 하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할 때그 자료를 뺐다고 합니다. 아. MSG가 몇 퍼센트 들어있다라는 부분을 네. 빼서 식약처에 인가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가하기 때문에 인가를 한 걸로 제가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규제가 점점 없어지는 사회에 지금 사회로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규제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일이 다 한다는 건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사전에 진단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라는 업체가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다른 부분에 문제 제기를 네.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모든 프랜차이즈가 의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윤리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일반적인 기업 뭐 회사나 굵직한 대기업 등을 위주로 좀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죠.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 먹거리 맞습니다. 요런 분야에서도 윤리 경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네. 정말 중요하죠. 우리 대부분 가게들을 보면은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 네. 네. 그 프랜차이즈 아니면 망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망하죠, 예. 여러 가지 저희가 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아, 상황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아예 프랜차이즈를 모집할 때부터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에 아예 윤리 경영 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고 네. 소비자한테 한번 이야기한 거는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만일의 경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이 있다, 가맹점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나서서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우리 가맹 본부에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요. 사과 주스 이런 것처럼 희화화하지 말고 네. 사람의 먹거리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먹거리 잘못 쓰면 사형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저희도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물론 주씨가 먹을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건 아니죠. 네. 하지만 멀리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좀 길게 갔지만요. 네.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제부터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자체에 윤리 경영 교육이 있어야 되고 1년마다 한 번씩이든 6개월에 한 번씩이든 무조건 지속적으로 윤리 경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윤리 경영을 네. 누가 시킬 수 있는 거죠? 일단 저희 같은 이제 윤리 경영 네. 교육 전문 기관에서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네,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네.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윤리 네. 경영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협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요. 예, 프랜차이즈 협회와 공동으로 이제 윤리경영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CEO분이 네, CEO와 그리고 가맹을 진행할 때의 그 임직원분들이 윤리경영이나 청렴, 반부패, 윤리경영, 네, 법정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그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계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네.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윤리경영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연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좀 너무 길게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짧게 좀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그 주씨라는 그 식음료 업체를 통해서 그 기사화된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 저기 대표님 이 주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주씨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네. 이미 국민들을 속였고 세 번째죠 그러면. 네, 저 같은 고객을 속였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사과를 네네. 하고. 네, 그거에 대한 대안 그거 사과를 하시고 거기서 저한테 네. 윤리경영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까지.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단순히 이제 올해까지 뭐 손해 보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고객들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리경영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리나라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모두 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 고객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윤리 경영을 해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아예 교육 시스템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6화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로 씨를 만나실 때까지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